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네팔 인터넷 잡지 네팔투데이, 중국의 환구망과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식수절에 점하여 만경대 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하들과 함께 식수를 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66 대연합부대 지부를 시찰하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